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동화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 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악의 종류는 클래식이고요. 동화는 들려드릴 클래식 음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동화 소중한 악보를 베끼다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바흐를 통해 당시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파헬벨의 소중한 악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한 형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형은 파헬벨이라는 작곡가에게서 음악을 배웠으며 파헬벨의 악보를 손수 베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흐는 파헬벨의 악보를 얻고 싶어서 밤마다 형 모르게 그 악보를 베꼈으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형은 바흐에게 오르간 연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파헬벨은 바흐의 음악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 악보를 통해 두 음악가가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목, 소중한 악보를 베끼다. 한밤중이었어요. 사방이 조용한데 살그머니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지요. 조금 후 어둠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린 바흐였어요. 휴, 이제야 형이 잠들었군. 빨리 끝내야겠다. 바흐는 더듬더듬 형의 옷을 뒤져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것은 한 뭉치의 낡은 악보였어요. 바흐는 살며시 종이와 펜을 꺼내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종이에 악보를 옮겨 적기 시작했지요. 사각, 사각, 사각. 종이 위로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형이 들어왔어요. 바흐, 왜 내 악보에 손대는 거지? 형은 악보를 모두 빼앗았어요. 놀란 바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생의 눈물에 형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물었어요. 바흐, 악보는 왜 베끼는 거야? 나도 형처럼 오르간 연주자가 되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형은 바흐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한 형이 어린 바흐를 돌보고 있었지요. 형은 바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바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오르간을 가르쳐 주마. 그게 정말이에요? 바흐는 너무 기뻤어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인 바흐의 형은 파헬벨이라는 유명한 작곡가한테 음악을 배웠어요. 오래전부터 파헬벨의 악보를 소중하게 간직해왔는데 형도 그 악보를 손으로 직접 베낀 것이었죠. 조금 전에 바흐가 베끼던 것도 바로 파헬벨의 악보였어요. 교회에는 집채만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꽝! 형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때마다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어린 바흐의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신비한 그 소리에 어린 바흐는 넋을 잃곤 했지요. 그 뒤로 바흐는 형에게 오르간 연주법을 배웠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 형의 오르간 연주를 들었지요. 파이프 오르간이 고장나서 고칠 때면 꼭 달려가서 지켜보곤 했어요. 어린 바흐는 파이프 오르간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바흐는 음악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바은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드디어 제 꿈을 이루었어요. 앞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겠어요. 바흐는 마침내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고 형은 바흐를 자랑스러워했답니다. 형은 바흐가 성공해서 정말 기뻤어요. 이제 들으실 곡은 파헬벨의 카논인데요. 요한 파헬벨은 독일의 작곡가이면서 오르간 연주자로서 음악가로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바흐 집안과 관계된 뒤부터입니다. 그는 바흐의 음악이 균형을 잡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카논의 원래 제목은 3대의 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한 카논과 지그인데 이것을 줄여 카논 D장조라고 합니다. 카논이란 바로크 시대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음악으로 주어진 한 성부의 가락을 다른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운 돌림 노래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음반 가게에 들러 연주자에 상관없이 바로크 음악 소품집을 고르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파헬벨의 카논이 담겨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파헬벨의 카논입니다. Thank you. 비발디의 사계는 네 편의 시를 바탕으로 하여 사계절의 각기 다른 분위기를 나타낸 음악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즐겁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음악으로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동화 양치는 아이의 사계절은 이러한 음악 사계를 듣고 느껴지는 감상을 이야기로 엮은 것입니다. 양치는 아이 한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겪는 일상의 즐거움을 아름다운 시처럼 나타내어 마음속에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낼 것입니다. 또한 그림은 동영화를 보는 듯 정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목, 양치는 아이의 사계절. 따뜻한 봄이에요. 짹짹짹.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숲속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노래합니다. 아, 포근해. 여기에 집을 지어야지.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함께 제비가 날아왔습니다. 양치는 아이 한스가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왔어요. 양떼를 풀어놓은 한스는 풀밭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잠이 듭니다. 우리 주인님이 자는 동안 양떼는 내가 지킬 거야. 컹컹컹! 한스의 강아지가 잠든 한스 곁에서 양을 지켰어요. 숲속에서 봄의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봄의 요정들은 한스에게 속삭였지요. 우리와 춤추지 않을래? 저 피리 소리를 들어봐. 아주 흥겹지 않니? 봄의 요정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자 한스의 강아지도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여름이 되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하루 종일 내리쬐었어요. 뻐꾹, 뻐꾹. 뻐꾹이는 더위에 지치고 산 밑에 옥수수와 곡식들도 시들었어요. 소나기라도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 그때 산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후두둑 후두둑.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어요. 아야, 아파! 키가 큰 옥수수떼가 우박에 맞아서 부러졌어요. 콩줄기는 꼬투리가 터질까봐 이파리로 몸을 감쌌지요. 가을이 왔어요. 농부들이 한스에게 말했어요. 한스야, 이젠 가을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곡식을 거두지 않겠니? 네, 좋아요. 황금빛 가득한 들판에서 여름 내내 가꾼 곡식들을 거두어 드렸어요. 추수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두 나와서 춤을 춥시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어요. 한스는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어느새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농부들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새벽에 사냥꾼들은 숲으로 갔어요. 사슴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뿌, 뿌. 사냥꾼들이 부는 뿔피리 소리에 놀란 사슴들이 뛰쳐나왔어요. 사냥개들이 사슴을 몰자 지친 사슴들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제비는 보금자리를 찾아 따뜻한 곳으로 떠나갔어요.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던 한스는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는걸. 밖에는 흰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 따뜻해.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인 한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한스 곁에 엎드려 있던 강아지도 눈 내리는 모습을 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인데요. 봄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답게 새들의 울음소리를 희망차게 표현하고 여름은 지루하고 나른한 느낌으로 무더위를 표현하였으며 폭풍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을은 사냥 장면 묘사 후 화려한 춤곡이 펼쳐지며 겨울은 심한 추위와 휘몰아치는 바람을 묘사했습니다. 트레몰로 같은 음이 빠르게 반복되어 떨리는 듯이 들리는 음. 이 연주는 추워서 이가 덜덜 부딪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절의 특성이 음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입니다. 동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음악은 바흐가 그의 아내 안나 막달레나를 위해 곡을 쓰게 된 일화를 바탕으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음악가는 두 가지 경우에 작곡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작곡하는 것과 부탁받지 않고 스스로 작곡하는 경우입니다. 바흐는 아내 안나가 아파서 자리에 눕자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을 만들어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음악 속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사연이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음악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려줍니다. 제목,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음악. 바흐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바흐는 너무나 슬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잃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바흐에게 궁정악단의 가수인 안나 막달레나가 찾아왔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에게는 음악과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나는 슬픔에 빠져있는 바흐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안나는 날마다 찾아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다녔어요. 안나 누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도 안나를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바흐 역시 그런 안나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나와 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안나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잘 꾸려갔어요. 바흐는 안나의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나, 교회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어. 바흐가 교회에서 연주자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의 연주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바흐의 가족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바흐는 피아노를 잘 치는 작곡가였고 아내 안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였죠.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 트럼펫을 잘 부는 아이.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바흐의 가족은 밤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었답니다. 바흐 가족의 작은 음악회는 점점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바흐 가족을 부러워했어요. 바흐, 자네 가족의 음악회를 들으러 가도 괜찮겠나? 가족 음악회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바흐의 집은 언제나 붐비고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가족을 돌보고 많은 사람을 맞이하던 안나가 몸져 눕고 말았어요. 안나, 미안하오. 당신에게 고생만 시켰구려. 바흐는 안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안나는 오히려 바흐를 위로했어요.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마음이 아픈 바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아내를 위해 곡을 만들어야겠어. 고마운 아내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바흐는 음악으로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생각했어요. 안나가 좋아할 만한 안나의 노래를 만들자. 바흐는 사랑하는 안나에 대한 마음을 음악에 가득 실었습니다.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위해 만든 음악을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에요. 당신이 나와 가족을 위해 한 일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할 뿐이요. 안나의 병이 낫자 바흐의 가족은 예전처럼 다시 가족 음악회를 열었어요. 바흐의 가족은 음악 속에서 행복했지요. 이제 들으실 곡은 바흐의 미뉴에트인데요. 미뉴에트란 우아한 걸음걸이를 뜻하는 프랑스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세 박자의 춤곡을 말합니다. 미뉴에트에는 루이 14세 때 궁중에서 즐기던 춤인데 이것을 오페라와 발레에 끌어들였으며 많은 작곡가에 의해 오케스트라나 모음곡 속에서 기악과 함께 발달하였습니다. 바흐는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뜨자 얼마 뒤 궁정악단의 가수인 안나 막달레나를 새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바흐는 이때부터 시작하였던 가족 음악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흐는 아내 안나 막달레나에게 두 권의 작품집을 바쳤는데 이것이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클라비어 소곡집이며 보통은 1725년에 만들어진 제2권만을 가리킵니다. 바흐의 미뉴에트입니다.